power light on me, Lord. 고해태공간댕이위도 알리오. 생다태케 아티쿠라로 감딩냉제로 켜줘. Oh Lord on me, Lord. 오빠를 망상에 숙여주네. 난 뒷냉제로 켜줘.